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سبح لله ما في السماوات وما في الأرض وهو العزيز الحكيم هو الذي أخرج الذين كفروا من أهل الكتاب من ديارهم لأول الحشر ما ظننتم أن يخرجوا وظنوا أنهم مانعتهم حصونهم من الله فأتاهم الله من حيث لم يحتسبوا وقذف في قلوبهم الرعب يخربون بيوتهم بأيديهم وأيدي المؤمنين فاعتبروا يا أولي الأبصار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나니 실로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성서의 백성들 가운데 불신자들을 모아 그들의 주거지로부터 최초로 추방케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너희는 그들의 요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방어하여 주리라는 그들의 확신으로 그들이 나가지 아니하리라 생각하느뇨.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지 아니한 때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 심중에 공포를 불어넣으며 그들은 그들의 손들과 믿는 사람들의 손들로 그들의 집들을 파괴하였으니 그것이 지켜보는 자들을 위한 교훈이라. ولولا أن كتب الله عليهم الجلاء لعذبهم في الدنيا ولهم في الآخرة عذاب النار ذلك بأنهم شاقوا الله ورسوله ومن يشاق الله فإن الله شديد العقاب ما قطعتم من لينة أو تركتموها قائمة على أصولها فبإذن الله وليخزي الفاسقين وما أفاء الله على رسوله منهم فما أوجفتم عليه من خيل ولا ركاب ولكن الله يسلط رسله على من يشاء والله على كل شيء قدير 하나님께서 그들의 추방을 명령하지 아니했더라고 그분께서는 현세에서 그들에게 응벌을 내렸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불지옥의 응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거역했기 때문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는 그에게 무서운 응벌을 주시니라. 너희가 종려나무를 베어 넘어뜨리거나 뿌리는 드러내어 세워두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한 것이며 이로하여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고자 하셨노라.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빼앗아 그분의 선지자에게 환원하여 주신 모든 것은 너희가 그것을 위해 말이나 낙타로서 원정한 것이 아니거늘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분이 원하는 자 위에 있도록 권능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أفاء الله على رسوله من أهل القرى فلله وللرسول ولذي القربى واليتامى والمساكين وابن السبيل كي لا يكون دولة بين الأغنياء منكم وما آتاكم الرسول فخذوه وما نهاكم عنه فانتهوا

이들이 도운다 하더라도 곧 뒤돌아서리니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리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너희가 더욱 두려울 것이라. 이것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이라. لا يقاتلونكم جميعا إلا في قرى محصنة أو من وراء جدر بأسهم بينهم شديد تحسبهم جميعا وقلوبهم شتى ذلك بأن إنهم قوم لا يعقلون كمثل الذين من قبلهم قريبا ذاقوا وبال أمرهم ولهم عذاب أليم 이들은 요새의 말과 성벽 뒤가 아니고는 너희와 협력하여 싸우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들 간의 싸움만 격렬할 뿐 그들이 하나로 단결된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마음들은 분열되어 있느라 이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라. 그들 이전의 자들처럼 이들도 사악한 결과를 맛보리니 고통스러운 응벌이 있으리다. كَمَثَلِ الشَّيْطَانِ إِذْ قَالَ لِلْإِنسَانِ اكْفُرْ فَلَمَّا كَفَرَ قَالَ إِنِّي بَرِيءٌ مِنْكَ أخاف الله رب العالمين فكان عاقبتهما أنهما في النار خالدين فيها وذلك جزاء الظالمين 그들은 사탄과 같나니 사탄은 인간에게 불신하라 하여 불신하면 그는 나는 너희와 관계가 없으며 나는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다 라고 말하니라. 그리하여 이들의 말로는 불지옥이 되어 그곳에서 영주하니 그것이 사악한 자들을 위한 보상이라. 야 아이유할라디나 아마누 타꾸라하 왈탄부르 납숨 마 꼬다마트 리가드 왓타꾸라하 إن الله خبير بما تعملون ولا تكونوا كالذين نسوا الله فأنساهم أنفسهم أولئك هم الفاسقون لا يستوي أصحاب النار وأصحاب الجنة أصحاب الجنة هم الفائزون لو أنزلنا هذا القرآن على جبل لرأيته خاشعا متصدعا من خشية الله وتلك الأمثال نضربها للناس لعلهم يتفكرون 믿는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일을 위해 스스로가 무엇을 했는지 각자가 숙고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하되 하나님을 망각한 자처럼 되지 말라. 그리하면 그분은 그들의 영혼을 그들로 하여금 망각해 하시나니 그들이야말로 죄인들이라. 불지옥의 무리와 천국에 사는 동료가 같지 아니하니 이들이 승리자들이라. 하나님이 구란을 어느 산에 계시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두려워 겸손해하고 분리되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에게 비유하였나니 이로하여 그들이 숙고하도록 합니다. هو الله الذي لا إله إلا هو عالم الغيب والشهادة هو الرحمن الرحيم هو الله الذي لا إله إلا هو الملك القدوس السلام المؤمن المهيمن العزيز الجبار المتكبر سبحان الله عما يشركون